화상 활짝에 감자를 심고 밭들 매는 마음 쉬고 아가씨 하늘에는 푸른 별이 그대 맘처럼 빛나리라 강원도 아가씨가 강원도 아가씨가 수줍어 속삭이는 시절 손으로 웃으면서 전해주는 순정의 꽃봉오리 꽃피는 산골짜기에 봄바람 불 때 상냥스런 마음 쉬고 아가씨 살구나무 피는 꽃이 그대 맘처럼 향기로워 강원도 아가씨가 강원도 아가씨가 수줍어 속삭이는 시절 손으로 웃으면서 들려주는 사랑 약산 아래 나무 캐는 마음 쉬고 아가씨 기차 길려 내 물소리 그대 맘처럼 아름다워 강원도 아가씨가 강원도 아가씨가